예. 오케이. 원.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너는 한 100m 우리 자리. 합격 끝나면 회사 갈래. 지금 바로 딱 갈게. 제발 집엔 보내지 마세요. 가끔 그날의 꿈꿔. 목소리 지나 눈뜨. I don't wanna go go back again. Let's go, let's go, let's go. 10년을 wait wait. We from the bottom. I got you back back. 우린 좀 빠른. We have a make make. 제발 we got us. And tell me what you wanna. Tell me what you wanna want. If you live fast, let us die young. 혼에서 에너지. Make it move left and right. 그게 누구든지. Make it move left and right. Let us die young. Hold us off energy. Make it move left and right. 그게 누구든지. Make it move.